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십자가를 거의 앞에 놓고 마지막이 점점 더 다가올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에 이 그는 성령께서 오시면은 13절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내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이상하다. 아,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고 성령은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것을 내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런 관계를 여기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의지도 같으시고 능력도 같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두 위가 계신다고 해서 한 위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계신다.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죠. 사람은요 둘도 하나가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둘도 하나가 안 된다고요. 뭐 부부 일심동체 그들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럼 그렇지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만은요 솔직하게 집에 가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일심동체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심인 것 같은데도요 삼위가 계시는 것 같은데도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도 한번 못 먹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내 다 말 못한다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도망가 버리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그럼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요 놀랍게 말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금방 들은 것도 모르는 이 제자 베드로가요 베드로서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날의 심판이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에는요 온 하늘이 우주가 종이축이 말렸듯이 한순간에 확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듯이 녹아져 버린다. 와 눈앞에 코앞에 보던 거 그거밖에 못 보던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눈에 환상이 보이고 상상이 보이는데, 상상이라는 것이 괜히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환상이 아니고요. 상상이 아니고요. 환상을 보는데 온 우주의 앞날까지도 베드로가 다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만져보고도 몰라요. 성경에는 참 3이라는 숫자가 참 재미있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만 그래 그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요, 불과 피와 물과 피와 성령과, 그런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계셨는데 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누구 만난 사람들이 있죠. 누구 만났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엘리야하고 또 모세와 예수님과. 참 이상하게, 아니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쯤 만나지 왜 세 사람이 딱 나타나? 그럼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산 꼭대기 올라가실 때도 또 세 사람을 데리고 갔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 세 사람. 참 이상해. 근데 사람들이요 모두가 하는 말이 이 셋이 가장 안정이 된대요. 안정이 돼. 다른 건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쏟아져 버리고 무너지는데요, 셋을 딱 놓으면은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도 보면은 삼겹줄,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화 중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처음부터 눈두둥 마는둥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화살을 세 개를 가져오나 하나씩 꺾어봐라. 다 꺾여버렸어. 그런데 세 개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꺾으니까 안 꺾여. 봤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참 재미있는 것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삼위일체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이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 시대의 사람들이 신을 숭상해가지고 저기 델포의 신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앞에 가면은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이렇게 써놔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말을 자기 평생에 너 자신을 알라, 자기도 즐겨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래 너 자신을 알라, 누구를 알라는 겁니까? 너를 알아라 그 말입니까? 너 자신이 누구예요? 사실은요, 너 자신이 바로 나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 자신들을 다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는데 얼마나 압니까? 기껏 해야 우리는 죽는 것밖에 몰라요. 인간이 살아있으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다.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언제 죽어요? 몇 살까지 살고 죽어요?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난 또 다 아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모르네. 인간이 안다 하는 것은요 참 정말로 너무나 허무하게 알고 있어요. 안다 하지만은 사실은 몰라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저것 하면 사람도 엄청 창조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그런 창조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뭘 이렇게 하면서 고안을 해내고 짜내고 뭐 머리를 짜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기껏해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너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나에 대해서도 내가 다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하면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두가 안타까워가지고 가가지고 추모를 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로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기만 했으면 화장실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 뭐 서울역에서 그랬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그거 가지고 뭐 대구도 부산에도 뭐 어디도 전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추모를 한다고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만하면 살만하고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은 황폐하고, 사람들이 내 친구가 많다고 떠들고 다니지만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군중 속에 외로움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뭘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 정말로 모르니까. 우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진짜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돌다리도요 두드려보고 건너갈 사람이고요, 뭐든지요 바늘로 콕콕 찔러볼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도마의 이 초상화라고 그려놨는데 보니까요, 사람 얼굴이요 빼쪽하게 생겼어요. 턱도요 이렇게 이렇게 막 아주, 야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지 몰라. 기분 나쁠 정도로 그냥 뾰족하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아, 그런데 그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다 봤다 봤다 그러니까, 나도 봤다 봤다 그러니까, 아이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손가락으로, 요 손으로 내가 못자욱에 넣어보고 그래. 와, 지독한 사람이네. 진짜로 바늘로 콕콕 찔러보겠다는 거예요. 못자욱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욱을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나 못 믿어, 안 믿어. 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닫아 걸어놨는데 뚝 나타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이리 와봐, 만져봐, 이제 믿을 수 있겠니? 도마가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순간에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나의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주님으로 불렀고 살아계실 때도 내가 주님으로 모시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 이상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쭉 기록하면서 모세도 십계명에서도 나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내 형상을 상상도 하지 말고 이미지화하지 마라, 모양으로 물건으로 어디다 비유를 해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미련하게도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요, 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형상도 모양도 없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불러봐.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말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님 주님 하고 따랐던 그 주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물론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은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로 사람이 발 달린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그렇게 그런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렀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이제는 나의 누구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요? 뭐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기는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도마는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그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그 돌다리도 두드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확인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집에 가면 자기 남편 말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 순종하면서 뭐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우상으로 떠받들 만한 것들이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좋아하는 게임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라도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정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회사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를 해야 되지만은요,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두고 우리가 누구를 뭐 어떻게 꼽지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들이 귀한 줄로 생각하고 이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알고 믿음을 배우고 받아들일까. 오늘의 양식이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의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물론 잠언 8장에 있는 것은 지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여기에서는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만은 이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의 별명이라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지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판단하면서 받아들여서 믿어갈 수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그 중에서 야곱을 보면은 이 야곱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야곱이. 자,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도망을 보내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보면은요, 형님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 가지고 팥죽 팔아먹고 사기를 낳아가지고는요, 자기가 장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이 그냥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는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루아침에 아들 둘 잃어버리게 생겼네. 왜요? 하나는 동생은 형님 손에 맞아 죽어야 되지요. 왜? 지금 뭐 형님 머리끝까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생을 그렇게 죽인다 합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동생이지만은요, 남의 집 일이지만은요, 동생 죽인 형을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 시대에는요, 살인을 범한 자는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생각할 때 아이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어버리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외삼촌 집으로 빨리 둘 떼어놓기 위해서 빨리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요, 정말로 자 형제간의 의를 상하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형제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일 정도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상하게 해가지고요, 걱정거리를 만들어. 이 야곱이 도대체가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까? 믿음의 조상인가?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어느 곳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날은 밤이 돼가지고 밤에 자게 되잖아요. 밤에 자는데 베개, 돌베개를 하고는 잔단 말이죠. 한참 자다가 그 한밤중에 캄캄한 그 들판에 허허벌판에서 혼자 자고 있으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아이고 내가 이거 이러다가 참 내가 형님 때문에 내가 도망을 안 죽으려고 왔긴 왔지만 이제 내 고향집에 언제 돌아가나, 아버지 어머니는 날 보내놓고 어떻게 계실까, 막 별 생각 별이 총총한데 그 밤에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고. 그러다가 언뜻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쪽으로 쭉 뻗쳐오더니만은요, 그 위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 위에 보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곱이 생각할 땐 야곱의 생각에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고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다시 잠이 깨어서 일어났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쭉 다 나옵니다만은요. 그래서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고는 쭉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는요 17절에 보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깜짝 놀랐잖아요. 놀란 이유가 뭘까요? 뭐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안 계셨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섬겼는가? 지금 생각을 돌아보니까요,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형제간에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정말로 제대로 섬기나? 내가 제대로 섬긴 신앙이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라서는 회개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로 무릎을 꿇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자기 그 귀한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깜짝 놀라고 두려웠었는데 그 두려워하던 야곱이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까지는 진짜로 자기가 맹세하면서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서원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물론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정말로 아이고 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지냈는데 뭐 나는 그냥 그 집의 자식으로 그냥 대충 이만큼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뭐 하나님 집이 그럼 거기 세워놓고는 어디로 갑니까? 사실은요, 여기에 이 돌을 세워놓고 이제 내가 여기에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이게 뭡니까? 11조에 대한 약속이지요. 야곱은요,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 이거 받으십시오, 이 중에서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시는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본래 내 재산이 있지요. 모두가 다 내 것이요. 본래 내 겁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에게서부터 받기도 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받기도 하고 내가 봉사해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도록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 가지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1조 한다 하니까 저도 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떼먹지 말고요. 분명하게 해야지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쭉쭉쭉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있긴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즉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못 믿겠다. 많은 거 큰 거 맡길라 했더니만은 그것도 간수를 못해가 떼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너한테 많이 맡길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 뭐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와의 약속이요? 내가 나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나의 약속이요. 내 약속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은요,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이라 하면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야곱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섬기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마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는요,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감동을 받은 후에는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저 인도까지 갔답니다. 근데 인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도마의 묘라고 오랜 옛날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도마의 묘가 있답니다. 근데 그 묘가, 교회가 초라한 묘가 있었는데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근데 그 교인들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회는 도마의 이 뭡니까? 이 관을 그 교회 밑에 묻어 놨는데 이 교회는 가져갈 수 없다. 또 이거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 가지고 잘 그쪽에다 다시 교회를 화려하진 않지만은 정말로 정성껏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다 그 유해까지 다 옮겨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해다. 그래서 이제 옮겼답니다. 옮기려고 그걸 교회 밑에를 이렇게 해체로 파내는데요. 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 됐는데 파다가 보니까 뭔가 흔적이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는지 모르지요. 또 손만 나왔대요.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손만 나왔대요. 그런데 그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손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죠. 그런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손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 손하고 그 유해를 다른 곳에 모셔놓았다 하는 것이 지금 인도에 거기 가면 그 유적이 그냥 남아있답니다. 참 이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에이,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생각대로 살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섬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그냥 전설입니까? 그냥 이야기입니까? 누가 소설 써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사실은 이름이 바뀌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겼다. 지금까지는 남의 하나님처럼 살았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뭐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지요? 정말로 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내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떠들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와서 어울리고 친교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정작에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요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지 남의 하나님이면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인간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도마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 만날지 모르겠어요. 뭐 화장실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요. 아니 도마는 알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런 죽음이 기다릴 줄 알고 갔습니다. 인도까지 그는 죽으러 갔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죽으러 간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그는 뼈를 묻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 믿습니다. 뭐 나는 교회 갑니다. 교회 왜 가는데요? 가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도 내가 아끼는 나그네 길에서 그 기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갖다 거기에 부어버리고는 맹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